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시험 발사를 걸거든 것과 관련하여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국의 강대한 힘을 더해주는 또 하나의 위력한 핵공격 수단을 탄생시킨 우리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를 놓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우리를 걸거들고 있다. 13일 미국의 주도 밑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시험 발사를 그 무슨 결의 위반이라고 걸거들면서 추가적인 중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시험 발사는 국가로선인 병진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에 거치게 되는 정상적인 공정의 일환이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시었으며 그 후 우리는 여러 차례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결심하시는 임의의 시각에 핵무력 고도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것을 공식 천명하였다.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자의적 조치이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 민족들이 자주적으로 존엄있게 살아갈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방위력을 가질 때 자기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다. 미국은 우리를 명백히 겨냥한 핵전쟁 연습인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해마다 여러 차례 벌려놓고 있으며 지난 2월 8일에는 북조선의 무력 도발 가능성 차단을 떠들며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강행하였다. 또한 우리 주변 나라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대륙간 탄도로켓 등 여러 종류의 로켓들을 연이어 발사하고 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 진행하는 시험들에는 불법 딱지를 붙이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하는 시험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못하는 이중기준의 극치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의적 조치에 대하여 시비질할 자격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유엔이 진정으로 재구실을 하도록 만들자면 모든 성원국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중기준과 강권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부당한 이중기준 행위를 가려보려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리사회 결의에 추종하는 것은 결코 유엔 성원국이나 유엔 사무총장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법으로 규정한 것은 유엔 헌장의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핵시험과 로켓 시험 발사에 불법 딱지를 붙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강압 채택한 반공화국 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국제적인 요원단을 내올 것을 유엔 3국에 요구한 상태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미국의 강권에 눌리고 주권국가의 자의적 권리를 문제시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공보문을 전면 배격한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우리의 자의적 조치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